사랑하고 마음대로 떠나버린 당신이지만 당신이지만 잊을 수 없네. 사랑한다 할 땐 언제고 싫다는 말은 무슨 말이오. 아 떠난 사람아, 사랑은 장난이 아니랍니다. 아니랍니다.